그리웠던 30년 세월 어찌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데 아버님 아버님 그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게 불러봅니다 30년 세월 고향 잃은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데 아버님 아버님 그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게 불러봅니다